하루도 이렇게 간다. 노을빛 비치는 저 하늘과 함께 힘들었지 하며 혼자 위로하고 한 잔 술에 내 맘 달래보네.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근심 걱정에 그래봤자 다시 반복되고 돌고 도는 일상들 그래 다시 또 하루가 가고 거짓된 말들 속에 힘들어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철없는 하루를 오늘도 보내네. 누구나 하루가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외롭고 힘든 건 마찬가지야. 마찬가지야.